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2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거 너무 너무 애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리고 싶어. 아, 지난번에 우리 누구야? 김정은 팀장. 네. 한번 팟캐스트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한 그게 있어요. 뭐 목소리 있어? 들으면은 되게 이렇게 부끄럽죠? 다 그래. 처음에. 처음엔 다 부끄러워. 또 얼굴하고 안 어울리게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또 저는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 방송도 모니터를 하면은 진짜 못 봐주겠어요. 진짜. 부끄러워.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증권사 인생 지금 17일째인데 오늘 어때요? 벌써 17일이나 됐어. 약정 많이 했어요? 약정은 뭐 그냥 그 무리하지 않는 거죠. 뭐 처음에는. 네.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네. 일단은 각 지점마다 이제 센터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센터더라고요. 아, 분위기가 다르다. 네. 그래서 뭐 탐방 리포트를 갖다가 서로 이제 내야 되고 뭐냐? 탐방 리포트나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서 다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잘못 갔어. 아니 뭐 일단 뭐 저는 이제 그동안 트레이더로서 했었지만 이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뭐 보완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새롭게 또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자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죠. 지금까지 말한 사람은 예, 안녕하십니까? 자,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입니다. 해봐, 너부터 해봐. 아, 저부터 합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 강준혁 전문위원입니다. 왜 너는 유한타로 하지? 유한타로 해. 안 돼. 이번 주 토요일 강연했어. 강연했어? 한국 주식 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고. 아, 저는 일용직 방송인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 양양입니다. 네, 오늘 날짜 확인하고 들어가죠. 3월 17일이고요. 장 끝나는 숫자입니다. 오늘 지수는 이제 완전 한마디 폭등 2%대 지수. 대박이었어. 네, 그래서 거의 뭐 2030포인트 안짝에 끝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뭐 살아있는데요. 코스닥 뭐 오늘 강보합이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636포인트 이 시점에서 방송을 하게 됐다 이렇게. 나도 요즘 분위기 조금 날씨도 풀려서 그런지 분위기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봐요? 우리 강선생은 뭐 중국도 뭐 난리 났잖아요. 어찌 다시 돼 다시. 어제 오늘 들어서 다시 좀. 예, 저는 중국 주식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 주식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하도록 하겠. 아, 중국은 지금 뭐 사상 또 신고가가 났죠. 네. 신고가가 났는데 네. 7%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리커창이가. 지금 다른 얘기를 뒤에 좀 붙여놓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슨 얘기였냐 하면 7% 성장을 일단 하는데 사실 중국이 이제는 경제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씩 성장을 하면 1년에 작은 국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하면서 중국의 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인민의 삶의 질에 문제가 좀 생긴다면 언제든지 단기 부양책을 쓰겠다. 네네. 실제로 지금까지 중국이 단기 부양책 쓴 게 없기 때문에 쓸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인민들아. 뭐 그런 얘기들을 일단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합병 이슈도 하나가 있었어요. 중국 중철하고 중국 철도건설 합병 이슈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가 있으면은 그들 종목이 좀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건설주 굉장히 좀 강했고요. 중국 말씀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해남 쪽에 지금 원유하고 천연가스 개발 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양위에서 일단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중국의 해운 컨테이너라든지 해운 관련된 종목들 강세 나왔고 특히 이제 특이한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유가 하락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남방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국제항공이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우리 그 국제항공 국제항공이 요즘 상해 공항 사셨어요 근데? 아, 그런 얘기 하지 말죠. 방송에서는. 예. 아, 저번에 방송에서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저 안 내가 샀어요. 그러세요. 몰랐어요? 대박이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갈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예, 얻어먹은 또 만나러 가야겠네. 엄청 갔어요 지금. 엄청 갔는데 제가 딱 하나 해주시기 그걸 그랬잖아요. 제일 사고 싶은 거는. 네. 네. 엄청 일단 갔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단순히 유가 하락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 1대1로가 단순히 이제 육상교통 그 다음에 네. 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항공 쪽에 길 닦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남방항공이 네. 그거와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있으면서 네. 일단 항공주들 또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중국 때문에 이제 중국이 밀리면서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의 어떤 고민 자체가 많이 네. 해결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중국도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중국 얘기했으니까 이제 한국 얘기 하나 하시는 거죠. 네. 우리 김팀장 한국. 아, 전가요? 네. 그래서 김씨는 자기밖에 없죠. 네. 그 지난주부터 네. 지난주 뭐 우리 계속 그 강세장에 대해서 네. 주식을 해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일단 뭐 오늘장의 지수 상승은 솔직히 좀 약간 의외인 부분들은 있어요. 2%까지는 네. 조금 의외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일단 이번에 선물 롤오버 네. 결과가 마이너스 2만 6천 계약 정도 매도 롤오버가 이번에도 역시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예. 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부 일단 그걸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은 지수 상단에 대한 박스권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2060에서 네. 80포인트 정도의 어떤 박스권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 어제 그 외국인 선물이 한 4천 계약, 5천 계약 정도 들어왔었고 오늘 거의 14,000 넘게 네. 들어와서 2만 계약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네. 그 매도한 롤오버에 대해서 강하게 순매수 청산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수 상단이 2060포인트 정도까지는 2060-80포인트까지는 뭐 무난하게 네.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금 다 코스닥 시장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이제 무섭다 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단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코스닥 시장 포트 왔다고 확 줄이고서 코스피로 갈아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네 그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냥 기존의 패턴대로 계속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코스닥 시장에서 그동안 잘 갔던 뭐 화장품 이제는 꺾이고 뭐 다른 쪽 순환매가 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뭐 미리 예측을 해서 뭐 순환매 지수의 부담감을 인한 순환매 장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성원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오늘 궁금한 게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 특별한 이유 있어요? 오늘 창고가 도이치랑 네. UBS에서 거의 막 들어온 거 보니까 CS, 도이치, UBS, CS니까 아무래도 뭐 그 자금이 좀 ECB 쪽에서 푼 자금이 네. 어느 일부 좀 유입되지 않나 싶고 월요일날 제가 네. 키운 방송을 보십시오. 거기 다 월요일날? 이 사람들이 월요일날 말고 오늘 네. 월요일날 했는 키운 방송에 보면 예언을 했다고? 외국인들 산다고 내가 해놨으니까 키운 방송 월수금 8시 40분부터 합니다. 네. 보십시오. 그걸 진행도 가능해요. 그게요? 강 박사님. 아랑 여자? 네. 네. 네. 이선대 네. 그럼 어떻게? 여자가 있어요? 네, 있어요. 여자. 여기 눈이? 난 강준혁 예, 누구죠? 아무튼 예. 네. 이 대표 얘기해요. 네. 아 저요? 네. 저는 일단 시장에서 일단 가장 오늘 좀 시황이 약간 헷갈리는 게 네. 외국인들이 갑자기 겁내 많이 쓰면서 코스닥을 있는 주식 없는 주식 싹 팔더라고 아주 네. 싹 팔아갖고 지금 거래소로 갔는데 네. 오늘 다음 주였거든 거래소가 네. IT도 가고 네. 자동차도 가고 소재도 가고 증권주도 가고 건설주도 가고 다 갔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뭐가 갈까 네. 아이덴 쪽을 보게 되면은 네. IT 네. 증권 그 다음에 건설 일부. 네. 요 정도가 진짜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솔직히 그냥 시장 가니까 그냥 분위기상 네. 같이 좀 맞춰준 거. 왜냐면 이제 첫 번째는 유가인데, 유가는 지금 이란 핵협상 이후 추가 하락 얘기 네.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뭐 더 빠지진 않겠지만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얻기는 쉽지 않다. 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 쪽,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날 나왔던 뉴스가 지멘스가 이제 이집트에서 풍력 화력 발전 프로젝트 수주했다. 이건 뭐냐면 유로 경쟁력이 되게 강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 좋고요. 그러니까 경합하는 수주하는 산업은 일단 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주 쪽 같은 경우는 안 좋으니까 지금 독일도 뭐 그 유럽 쪽도 건설사들 이런 쪽들 엔지니어링 하는 쪽들 플랜트 업체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쪽들이. 그러면은 일단 그쪽 섹터들은 좀 이렇게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공업 이런 쪽 같은 게 좀 제외.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내수 쪽에서 증권, 그 다음에 건설사 중에서 확실하게, 건설은 근데 수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악성 제거, 악성 그 수주했던 물량 털어내는 걸로 가기 때문에 건설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탑픽을 꼽으라 그러면 현대산업. 그 다음에 IT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일단 끌어주니까, 삼성전자와 똘마니들. 그렇게는 일단은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코스닥에서 지금 성장형 섹터 오지게 지금 던졌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던지는지도 몰랐어. 코스닥이 별로 안 빠지길래. 네. 오지게 던졌더만, 뭐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더만. 네. 뭐 지금 뭐.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그럼 과연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 뭐야? 무슨 뉴스를 들었냐면, 오늘 뭐 아는 국장님한테 일곱 명의 그 주식 문의, 투자 문의가 왔대요. 일곱 네. 명의 주식 투자 문의가 왔대요. 야, 근데 그 중에서 네 명이 뭐였냐면, 세 명은 주식 사야 되니? 뭐 사야 되니? 그거였고, 네 명은 그거였대. 뭐였냐면은 펀드가 자꾸 해지하라고 전화가 온다 오늘. 오늘 펀드 해지하라고 전화 와서 그럼 그 뭘 사라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그 중소형 펀드 중소형주 펀드를 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날 꼭대기 온 건가? 중소형주 끝났구나. 중소형주 펀드를 가입하라 그랬대. 그래서 야, 난 중소형주 좋아하는데 중소형주 이게 끝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그 뉴스를 듣자마자 약간 좀 헷갈리더라고. 아, 분명히 모멘텀 살아있는 건 많은데, 네. 이거 종목들이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네. 미리 좀 답을 해드리면, 네. 그 전화를 받았다는 거, 네. 그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도 아니지만, 제가 그냥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화가 온 건요, 그 고객들 있잖아요. 그 우연치 않게 그 고객분들의 펀드가 똔똔이 났다는 거예요. 아, 본전이 온 거죠? 네, 본전이 왔기 때문에, 돌려야죠. 그걸 이제 그 영업하는 친구들한테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이분들한테 전화 드려라, 그래갖고 그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고민할 때 딱 온 거죠. 그런 분들이갖고 요즘 보면 인사이트 전화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사이트 펀드. 네. 그러니까 삼성 벌써 5, 6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전 돼가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이 올라갔으면 중국 비중이 있고 글로벌이 요즘 좋잖아요. 네. 미국이 올라가니까 전화가 그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현금 찾아라네 하고 새로운 펀드를 가입하라 그러는데 아까 중소형수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답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면 그 운용사가 있고 판매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비싼 게 있어요. 그날 딱 봐서 수수료가 비싼 거 그거를 가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 그 지점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높은 거를 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소형주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내일 전화 받는데 갑자기 회사 입장이 바뀌어서 내일부터는 무슨 전차 네, 펀드가 그 수수료를 많이 챙긴다. 그걸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이성원 대표가 그것 때문에 중소형주 끝난 득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은행이나 그런 증권사 다녀보면 알 거야. 이제 우리 김성원 팀장 이제 그런 이제 느낄 거예요. 이게 펀드는 100%인데 100%. 그러니까 수수료 높은 걸 팔게 돼 있어요. 수수료 높은 걸로. 네, 네. 그게 자기네한테 떨어지는 게 많은 거. 왜냐면 그 사람들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소형주 좋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그 똑같죠. 그 자동차도 판매할 때 보면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 보험 세일즈랑 또 똑같대요. 결국 수수료 높은 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 하는 쪽에 수수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강재영 선생님 한국 주식 어떻게 되는 거라서 아까 중국 얘기만 잠깐 풀어놨으니 일단 뭐 수급이 받쳐 일단 코스닥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네. 코스닥이 실수는 있어도 부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가 워낙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 예전에 우리 수급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아까 이승훈 대표가 왜 외국인들이 사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미는 그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누가 내가 아까 방송하는데 외국인도 왜 사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답변을 주더라고. 돈이 남아서요. 누구야 되지? 돈이 남아서 살 수도 있는데 돈이 남아서 제가 2월달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면서 뭐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사실 2월달도 달러가 굉장히 좀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2월달도 달러가 강세였고 2월달에도 얘기가 나올 때 뭐 6월이냐 9월이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온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달 수급 동향을 보면은 네. 가장 많이 산 데가 유럽 쪽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많이 샀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나라를 좀 많이 샀어요. 네. 그러면은 얘들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몰라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미가 일단은 오늘 그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일단 보여줄 수 있는 네. 전초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식할 때 항상 그 일할 그 살 때도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고민하자라는 게 제 주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 갑자기 또 이게 FMC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뭐 인내심 문구 사라지고 이러면 또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저는 지금 거래소 위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거래소 지금 뭐 코스닥은 뭐 어떻게 되든 옆으로 기든 뭐 밑으로 기든 조정받을 가능성은 조금 있으니까 네.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 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거래소 네. 쪽으로 그냥 일단 먼저 좀 봐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나 명확해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운 적이 없어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나 명확해요. 오늘 딱 3월 17일인데요. 오늘 산 거 외국인에서 많이 산 거예요. 물론 아직 체결이 그 완전히 아닌데 창구 기준으로 쭉 나는 건데요. 1번 삼성전자, 2번 현대차, 3번 SK하이닉스, 4번 한국전력. 1, 2, 3, 4가 다 사는 거예요. 포스코는 이제 정 떨어졌죠, 이것들이. 그래서 포스코만 이제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1위부터 그냥 그 삼성 SDS도 10위 안에 들죠. 현대모비스 들고 LG화학 들고요. 신한전자니까 간수형 어치가 빼고 네이버 이런 게 들잖아요. SK이노비션 들. 그런 걸 쫙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5천억이나 샀다는 건요. 종목 선택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바이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이코리아보다는 바이 인터내셔널의 바이 이머징이 된 거고요. 바이 이머징 중에서는 제가 딱 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정말 유럽이 좋아진다. 아, 유럽에 돈이 풀어갖고 뭐 미국 사람 돈이 더 들었다. 미국 사람.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거래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출처인지 네, 막 밤하고 돈이 어디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따지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본적지가 없거든요. 어디에나 만들면 갔다. 그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상도는 근데 그렇게 분석해버리면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크게 나라별로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똑같다는 거죠.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미국 바깥의 주식을 사고자 하는 압박이 심한 거예요, 지금.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유럽의 돈이 풀어갖고 유럽의 경쟁력을 좋아하는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MW가 지금 사상 최고 경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MW 가격이 달러 기준 12%가 딱 13%가 정확히 떨어진 게 올해 들어서만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고 또 유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아지는 나라가 그리고 인도, 중국 이런 나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의 일반적인 거랑 우리 그는 일반적인 거가 좋아지려면 이머징 마켓 서너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원자재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머징 전체가 좋아지려면 전통적인 거로 보면 왜냐하면 이머징 국가들이란 건 이제 남미나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미나 이런데 뭐 그 러시아 이런 거 보면 이제 원자재를 파는 나라니까 그러고 두 번째는 달러가 약해져야 되고요. 세 번째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세 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런데도 가는 거는 이머징 안에서도 인터내셔널 안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이머징이 그 안에서도 그 미국의 어떤 내구성 소비재, 미국 소비재 팔린 나라들 그런 것들이 몇 나라, 인도, 중국, 우리나라, 대만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시장도 걸쳐지면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 저 사상 최고가 곧 난다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대차는 아직 멀었지만 현대차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 우리나라도 보면 저는 모르겠지만 그 아마 우리나라에 판매된 BMW가 내리겠죠. 그러면 현대차에 제일 좋다는 뭐 제네시스나 이런 거랑 가격 차가 줄어들 거라고요. 모든 제품의 독일차의 가격 경쟁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미국은 제일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가는 장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한쪽은 유동성 장세. 네,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그게 IT와 자동차가 될 건 시청 상위 주식에 가능한 수급이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코스닥 오늘 뭐 안 오니까 뭐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코스닥도 우리 강재혁 선생이 얘기했지만 꺾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이 됐건 뭐가 됐건 중소형 성장주는 또 계속 간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나라 이제 다들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정부 여당에서도 그 D의 공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도 공포.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디플레이션 되니 우리나라 모두 우리나라 좋댔으니 우리 다 그 절약하고 근검절약하고 살자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세상 다 꺾어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래갖고 성과가 있고 없고는 정치인이건 정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야. 거기다 보면 너무 사기치면 안 되죠. 자원 개발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정말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은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이오가 됐건 헬스케어가 됐건 뭐 스마트폰이 됐건 스마트폰의 케이스가 됐건 뭐 뭐가 됐건 간에 사물 인터넷이 됐건 뭐 애니메이션이 됐건 방송이 됐건 화장품이 됐건 그렇죠.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산업 협회가 또 있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 됐건 그런 거 다 그냥 뽐뿌질 하는 거예요. 뽐뿌질 전 세계적 뽐뿌질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중국도 앞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7% 얘기했지만 7% 어렵기 때문에 실제 어렵기 때문에 부양책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죠. 중국도 7% 이상 유지하려면 펌프질을 해야 돼요. 뭐 거를. 그걸 이제 중국은 이제 1대1로라 그래갖고요. 한쪽에서는 육상, 한쪽에서는 해상. 그러면서 그게 AIB랑 같이 엮여서 보면 건설주가 보면 우리나라 건설주 뭐라 그러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건설주 있잖아요. 모르는 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 보셨겠죠.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이성 대표 얼마였어요? 그 우리나라 MB 때 4대 강인 25조? 몰라요. 뭐 몇십 조라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25조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갖다 대. 지금 1대1로 프로젝트 얼마인지 아세요? 500조. 50조 달러. 50조 달러. 50조 달러. 50조 달러. 5천조가 넘네. 50조 달러. 그렇죠. 뭐 한 50조 달러. 5천조가 아니라 5천조에다 10년 동안 한천 아니야. 그게 보면 달러가 천조잖아.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많이 되죠. 아니야, 5경. 육상이랑 육상 길 딱 닦아야죠. 거기 철도 닦아야죠. 해상은 해상마다 해상 한방 해야 돼. 거기다가 그 육상 해상 공중까지 하면 거기에 그 모든 그 허브마다 공항을 새로 하게 돼.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면 그런 게 다 펌프질이다 이거죠. 펌프질. 네. 그 보면 이제 중국에서 말이 되잖아요. 저는 강력 선생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이해가 되는 거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나이 차이가 다 느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반나절 생활권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에 점심 먹고 와서 저녁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2시간이 왔다 가고 오잖아요. 근데 아직 멀었지만 중국은 이제 빨리빨리 해갖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지금 비행기도 뭐 서너 시간 걸릴 텐데 이쪽에서 또 5시간도 걸릴 텐데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그런 걸 빨리 하잖아요. 중국은 단일 시간대죠. 단일 시간대잖아요. 그런데다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빨리 모이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뒷차도 300km, 400km 갖다 대. 한 700km 싸줘야죠. 왜 700km가 필요한 나라는 어디야? 중국밖에 없어요. 네. 좀 미국은 요하나 철도가 약하니까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할 만한 나라. 나중에 언젠가 인도가 할지 모르겠죠. 50년 후에. 그러니까 그런 나라 외에는 할 게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뻔뿌질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동성, 한 손에서는 외국인의 유동성, 한 손에서는 글로벌 뻔뿌질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정말 자아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약간 더 의지가 있고 좀 약간 안 해본 분들은 많겠지만 그냥 외국 주식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보면 요즘 뭐 강한 달러 얘기하는데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예?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달러가 분께서. 요즘 그 중국이 지금 얘기가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면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중국 주식 사기가 힘들면 홍콩이라도 사시면 돼요. 어차피 홍콩 달러는 달러 패그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그게 전 제 질문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그 홍콩하고 그 처음에 호강통할 때는 그 상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거의 아무거나 좋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홍콩이나 제 말이 맞아요? 저는 홍콩이나 상콩이나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상해를 사는 게 맞죠. 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네, 네. 진짜 삼성전자 살려 그러면 네. 한국을 사는 게 맞죠. 네. 미국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게 중국 사람들 그게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살려 그러면 그냥 아니 제 말은 그 질문은 그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으면 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대리는 거의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거의 없어요. 크게 봐서는 지금 상해나 이런 거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후광통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시간이 뭐 몇 달 지나갔으니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 굳이 홍콩 있으면 홍콩 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홍콩 사도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상해 사야죠. 아까 말씀하셨던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네. 경우에도 네. 결국에는 위엔화잖아요. 그렇죠. AIB. AIB. 네. 네. 그까지 일단 생각을 하면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요즘 뭔가요? 그 미사일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드. 네, THAAD.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홍콩부터 시작해서 참여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다음은 지금 런던까지 영국까지 한다고 하죠. 호주랑 프랑스는 고민. 영국을 한다고 했고. 영국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있는 사업권 따내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50조 달러. 근데 드러나봤어 50조 달러? 그러라 그러면 우리는 스타드 어떻게 할까? 스타드. 편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 그건 뭐 알아서 하고. 네,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서 주자리랑 얘기할 수 없지. 네. 뭐라고 할까요 이게? 뜨거움을 떨어진 수준도 아닐 수도 있어요 건설주가. 네. 저번에 어디 리포트 보니까 1대1로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컨소시엄 뭐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지금은 거기 그 얘기했잖아요. 그 너희가 AII에 들어오냐 여부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참여 배제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뭐 김기현 아까 우리 방송에서 무조건 AII에서 대출 받아서 오라 그럴 거 아니야. 왜? 거기서 보증을 받거나 뭐 해오라 그럴 거 아니야. 금융 받아오라고 공사하려면 안 그러면 못 준다고 수주 이렇게 들고 들어올 거 아니야. 예, 답답해 갑자기. 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뭐 높으신 분들이 고민을 할 거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바람만 보았을 뿐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또 리서트 후강통 리서트 센터장 같은 분한테 잘 들으면 그런 주식을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찍으면 되죠. 그럼 뭐 어려울 게 어디서 찍으면 되죠.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영국 주식을 사든 뭐를 하든 많이 영국은 아 뭐든지 다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못 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이런 거죠. 나는 무조건 대한민국 주식만 사겠다. 그런 말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히 젊으신 분들은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고 각자 시장에 대해서는 얘기 간단히 했고요.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서 중국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나라들 이제 합병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 그 중국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내하는 거가 중국 이제 국가 산업에 국가 차원의 그 지분 갖는 게 거의 만 개인가 봐요. 만 개. 근데 만 개가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이제 지금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올해 하나 해갖고 계속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요. 이렇게 그런 이슈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한 거가 이게 정말 이제 공산당다운 발상일지 모르겠는데 리턴 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배당. 배당을 16% 정도였었나 봐요. 근데 배당을 내년까지 20%까지 올리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산당 독재하는 국가잖아요.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서 중국 관련 그 공산당 관련 지분 기업들이에요. 그런들에 대한 배당이 늘어날 거는 뭐 나라에서 명한 거니까. 그리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병 그런 거 계속 이슈가 살아 있을 거니까. 아, 배당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배당 기사님이 지금 멋대로입니다. 회사마다. 회사 그럼 1년 내내 회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잘 돌아다니면 회사 안에서도 뭐 12월 31일자가 이제 기산일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저것들 마음대로 어떤 회사는 3월 달에도 있고 4월 달에도 있고 5월 달에도 있고 내 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배당 줘버리면 배당 줘버려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은 그 중국 안에 그 상해 증권거래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처럼 공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당은 좀 체크를 만약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순 우리나라처럼 12월 31일에 계산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12월 말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헛발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 들어오면 결국 자기한테 의무 질문 하라는 거잖아. 이걸 누가 알아봐. 그거를 중국말로 쫙쫙 써 있는데 그것도 간체로 다 써 있는데 알아볼 수가 없지. 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거죠. 아니 저번에 위원님이 중국 배우라며 중국 배우지 않아요? 아 좀 배우고 좀 3일 배우고 말았지 저 친구는 지금 중국 배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슈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했고요. 그럼 바로 뭐 딱한 종목으로 들어가죠. 네. 우리 김 팀장.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서 오늘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LG노텍 말씀을 드렸고요. 뭐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LED 쪽에서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아침에 또 증권에 또 한 번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관련해. 예, 결국은 LED 쪽에서도 결국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주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물론 오늘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묻혀서 같이 어중이 떠진 강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3만 원 정도 앞으로 업사이드 그 공간은 룸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에지노텍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키움 증권 제 그 제 코너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 보셨던 그 종목이죠. 삼성 SDI. 아, 삼성 SDI. 네, 전기차 관련해서 네. 지금 자동차 쪽에서 화두가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무인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 쪽에서 이제 그 옛날 현대차가 안 좋았던 게 유리 미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산타페 처음 타고 다닐 때 네. 5만 킬로인가 넘어가자마자 네. 미션이 갈려가지고서 진짜 한번 큰돈 주고 바꿨던 기억인데 유리 그 유리 미션에 대한 운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산타페는 별명도 많아. 씨발 유리 미션에 수타페에다 물도 새고 씨발 에어백 안 터지고 네. 물 새고 미션 나가고 그래서 뭐 DCT라고 하는 수동 미션인데. 수동 미션인데 그 전자식으로 이제 제어하는 수동 미션을 갖다가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네. 좀 발표를 해서 좀 기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DCT와 관련된 좀 테마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소전지 수소차 네. 이제 전기차 이슈가 되니까 현대차에서 밀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글쎄 뭐 DCT나 수소차 관련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수소차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네. 형님 친구가 네. 그 현대 그 수소차 개발 담당 팀장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근데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이 두 종목은 네. 여전히 탑픽으로 네.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뭐 시장 흔들리는 말든 외국인은 뭐 지금 한 세 달 네. 넘게 계속 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큰 종목들은 LG화학과 SDI 그리고 작게는 SK이노베이션 정도도 있겠지만 네. 그 전방 산업에 납품하는 또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너무 작아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작은 거 말씀해야죠. 네. 뭐 좀 찾아 좀 기회가 되면은 아, 물어보라고. 예. 네. 아, 그건 아니지만 전화번호가 뭐야? 전화번호라도 까봐 그럼. 아니 있는 자리 물어보게. 내 전화할게 내가. 정말, 전화번호 물어봐. 전화번호 자, 없어? 자리 있을 거 아니야. 삼성 전화번호 자 010. 아니, 뭐야 핸드폰 번호일까 그래. 자리 아직 제 자리 제 자리번호 아직 못 외웠어요. 자리번호 아직도 못 외웠어. 예, 그래서 여의도 금융 여의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로 한번 전화 한번 하러 오시고요. 뭐 그냥 농담을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한번 제가 또 그 기업을 탐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으면 언젠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 아무튼 네.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네. 아까도 이승원 대표님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이 2%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금 손에 손잡고 어중이 또 같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런 애들은 옥수수가 갈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조선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뭐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정유주 네. 정도는 여전히 탑픽으로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외쪽으로는 이마트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어요. 네. 제가 그 유가 하락에 의한 소외주로서 우리 국내 소비주 네. 관련된 거 좀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롯데쇼핑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롯데쇼핑 정도는 단기적으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마트 그리고 네. 뭐 홈쇼핑 관련 주들도 한번 어느 정도 사실 CJ와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조정의 흐름들이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살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그러셨는데. 아 전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막 머릿속에 이게 다 나오네요. 네, 다 나오게 돼. 아 네. 그러면 제가 저번에 저 방송 안 나올 때 저 디스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제가 네?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가 디스했지. 내가 삼성전자 우선제 따고 날 박살나게 혼났잖아. 그 다음 날 안 났잖아 자기가. 그래서 내가 디스했지. 오, 뭐 자리를 디스했어. 자리가 디스했어. 나보고 자리를 비우지 말래. 그런 사람 있어? 왜 그래? 대박이네 대박. 정유혁 의원님 자리 비우니까 디스가 장난. 내가 없네. 내가 출장 가면 방송을 못 하게 하잖아 나는 그래서. 장난 아니야. 등산 멤버들이 있거든. 한 사람 등산에서 빠지잖아. 뒷담화로 꽃을 피워. 올라가는 내내 뒷담화를 해. 뒷담화가 제일 재밌잖아. 제가 아까 전기차 얘기를 해서 그거 약간 좀 업데이트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전력이 그 올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총 한 3조 정도 됩니다. 네. 2017년도까지.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뭐 풍력하고 ESS 조합, 태양광하고 ESS 조합 뭐 이런 거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붙었던 것이 전기차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기세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 짓는 거는 아파트에 무조건 전기차 충전소를 네. 일단 짓게끔 그렇게 일단 돼 있고 예전에 이제 휴게소에다가 그거 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민간 사업체한테 맡겼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 사업체는 돈이 안 되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국비를 들여가지고 몇 개소? 5천 몇백 개소를 지금 2017년까지 만든대요. 국비를 들여가지고 한국전력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모멘텀이 이제 우리가 자꾸 외국에서 많이 찾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거스를 수 없는. 근데 충전기, 충전기 있잖아요. 네네. 충전기 제가 저번에 그 롯데마트 가니까 충전기가 한 대 있더라. 아, 롯데마트였나? 정경련 회관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만드나 해서 옆에 막 이렇게 봤는데 그게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립하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 충전기 관련 회사가 어디 있죠? 결국은 포스코 ICT 말고. 있나? 충전기? 근데 충전기 관련해서? 어, 포스코 ICT 말고. 포스코 ICT 말고? 물론. 솔직히 맨날... 충전기는 돈 들 게 별로. 충전기 자체는 왜 전린기를 뽑아주고 하는 거니까 콘센트 만들 거니까 그게 뭐 큰 돈 내겠어. 그러니까 큰 회사가 하기엔 격이 안 맞죠. 그냥 그 소재나 충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 뭐 그 방막하고 음극할 양극할 그거나. 이건 콘센트잖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종목이 바로 지금 미성년자 양극할, 음극할하고 분리방하고 있더라고. 저거 굳이 그럼 뻘하고만 담나. 100%잖아. 아니 그 말고 있습니다. 원익이 원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업이 OCI가 아니야. OCI가 어떻게 되는 거야? OCI는 아니고. 네, 영업이익이 1년에 100억이 나오는데 ROE가 지금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나오고 그런 ROE? ROI.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밖에 안 돼서. PNT? 피엔티? 수부고기 한 판 안 나온다. 의사 종목을 빼. 여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건 삭제. 삐 처리해 줘. 네. 삐 처리. 삐삐삐 피엔티 다 있어. 삐다 씨발 삐야. 로비야 씨발. 어? 아, 어이가 없었고. 아, 재밌어. 얘기랑 같이. 롬비야. 아무튼 뭐. 뭐 아무튼 차 전지 조건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 더 저도 거기에 아, 시가총이 작았구나 하나 더 밟으치면 그 말씀하신 한전이 그런데 많이 이제 구경구 나라에 사는 거니까요 그 사회사업 많이 하려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돈 얼마쯤 했는데 여태까지 그걸 무료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다 무료예요 지금 전기 쓰는 게 아, 그래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유료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유료 사업은 6월부터 직접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KT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는 게 있잖아요. 전화 공중전화 부스 그 활용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서울시가 같이 끼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전화 공중전화 부스 있는 자리를 전기차 전용으로 주차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지원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2차 전지가 됐든 ESS가 됐든 간에 삼성 SDI하고 LG 화학이니까 저는 뭐 LG 화학도 좋아합니다만은. 일단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관심 가지고 그런데 그 규모로 보면 1위 회사가 지금 저희 닛산계를 사는 게 그 충전지 회사 제일 비싸 기차 전지 제일 크거든요 왜냐면 닛산 리프가 세계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니까 근데 걔네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걔네가 그 회사가 있어요 닛산이랑 딴 데랑 합작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걔네가 이제 그게 이제 단가제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국내 LG나 이런 쪽에 삼성이랑 이제 하려고 그런 게 얘기는 있죠 왜냐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추가를 걔네가 안 하고 한국 거 사겠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1, 2랑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위는 일본 회사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닛산 리프에 들어가는 건데 닛산 리프를 통한 거 이제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마트를 쓰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 이슈들이 일단 살아있다 정도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성훈 대표. 좀 뭐 할까 나? 중목이요. 나는 뭐 일단은 개득보를 할까요? 득보를 할까요? 아니, 득보자. 득보자 보네. 득보자? 아니면 개득보? 아, 뭐 개득보도 좋아. 다 좋아. 개득보는 뭐예요? 개득보. 개도 못 들어본 거겠지. 개득보 한번 해볼까? 개득보? 득보자와 개득보 뭐가 더 그런 거예요? 득보보다 개득보가 더 강한 거지. 개도 못 들어본 거지, 개도. 개도 못 들어본. 듣지도 보도 못한 개도 듣지도 보도 못한. 나 방역 간다. 멍멍이들도 못 들어본. 그런 걸 할까? 아니면 그냥 일반 득보를 할까? 아니면 둘 다 아, 둘 다 해봐. 둘 다? 아니 하나만 해야 돼. 두 개에는 딱 한 종목이니까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 아까부터 계속 배고파. 아 붕어빵으로는 안 먹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붕어빵도 없었어. 커피도 안 주고 오늘 서비스 빵점이야. 너도 삐야. 누가 늦게 왔어. 커피들 정신이 없어. 아 그러니까 형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항상 일찍 와서 커피 형님도 삐야 오늘. 나는 지금 다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좀 다 비싸다. 비싸. 비지 아 정말로요? 그럼 정말 이 사람.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먹고 살긴 어려워. 네. 먹고 비즈니스 됐지만 느끼는 살기 먹고 살기 늘 어려워. 네. 어 개드보 하나 나갑니다. 개드보. 개드보 좋아. 개드보 디오텍. 네. 네? 디오텍. 작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개드보 어 들어봤는데 뭐냐면 개드보 개드보니까. 키움 증권 기준 증권금 100%짜리예요 확실하게. 아, 키움 증권 기준.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철학해서 못해. 아 못하지. 개드보 여기만 듣는다. 졸라리 개드보. 이 오. 개드보인데. 좋다. 시가총액 970억. 어. 근데 완전 뭐 쓰레기는 아니야. 어. 오케이. 조금, 뭐야 이거. 얘를 올라가면 천억 돼. 그래도. 얘를 올라가면 천억 된다 이거. 아까 P는 이름 뭐였어? PNT. 아 그거는 이제 B라네. 그거는 B래니까 시가총액 679억이다 어. 그것도 네. 며칠 넘으면 천억 되지. 어, 아 그건 어. 많이 올라야지. 다 올라야지. 야, 이 사람아 그래도 이게 더 좋은 회사네. 이건 증거금 40%야 네. 듣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 개드보인데 어. 얘가 이제 오늘 이거 하는 날이네. 하는 게 뭐냐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아, 안 들을래? 아 오케이. 아, 네. 난 느낌 와. 난 좋아. 난 그런 거 옛날에 매매했던 기억나지. 네. 음성 인식인데 이게 이제 갤럭시 S6에 들어갔대요. 얘가. 그래서 갤럭시 S6 매출에 대한 지금 올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갤럭시 S6 갈 때마다 질문은 이게 얘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드웨어가 따로 들어가네. 어, 아니 뭐 어쨌든 음성 인식 센서는 했나? 뭐 센서 부분이 들어가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뭘 하냐면 헬스케어.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자회사 힘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있거든요. 이름은 좋네. 힘스. 힘스. 힘스 뭔가 정략 같은 거야. 힘스. 진짜로? 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이 사람. 헬스케어 기기 업체인데 이게 원격 진료가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들이나 그 점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스마트 그 전자 점자 만드는 네. 데가 힘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자로도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랑 헬스케어 기기를 결합을 해서 하는 상품을 이번에 내놔서 병원에 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개드보가 나름대로 좀 그 갤럭시 S6 모멘텀에다가 요즘에 또 헬스케어 기기들 이런 거 모멘텀으로 하게 되면 힘스가 그것도 완전 쓰레기 자회사 힘스가 쓰레기가 아니더라고. 왜냐면 코넥스 상장을 시켰었어요. 근데 거래가 부진하다고 해서 자기네가 상장 철회를 해버렸거든 코넥스에서. 그러니까 코넥스에 상장할 정도의 자회사면은 그래도 완전 득보는 아니란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이 개득보가 좀 나름대로 위치가 어떻게 되니? 아 이게요. 그거 아니야? 네, 아니야. 아, 이게 그 회사의 자회사예요. 네, 힘스가. 저는 이런 회사 좋아하는데요. 네. 힘스 인터넷에 바로 검색해 들어갔거든요. 네. 좋은 회사네요. 네. 대학 창업점 발전 기부도 10억이나 기부, 오늘 나온 뉴스고요. 네. 충북대 이런 다 기부하고 그 음성 인식 기술 활용으로 회사 많은 모양이 시각장애 보조기기 이런 거 정말 좋은 회사. 네, 시각장애 보조기기 이런 거에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헬스케어 플러스에서 음성 인식 갤럭시 S6 이렇게 붙여서 이거 재료가 충분하구나. 그래서 디오텍 같은 경우는 좀 분석을 디오텍의 자회사가 이거라고? 네, 힘스 인터내셔널이 자회사예요. 아, 그럼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래요? 보시면 걔도 보니까 마음에 들어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가겠다. 아, 디오텍 맞네. 3제 지났다는데? 어, 3제 지났어? 당연히 3제였다며? 진짜? 어. 그럼 이제 아 누구, 이게요? 누구 김태일 PD가 김태일 PD 3제가 지났다고? 아 뭐 김태일이 왜 나와 여기서 가져가. 당신이 3제 지났는지 그게 얘기하지. 아니 조용해봐. 범띠 디오텍이 작년 9월에 힘스 인터넷을 인수했네. 네, 그런 관계네. 네. 그런 게 있고 네 당신 의견은 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저번에 그 NFC 했던 거 기억나요? NFC 기억나죠. 기억나죠 NFC 기억나시죠? 그 삼성페이에 NFC 들어가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거 다 알아 우리는. 맨날 그 토익까지 깰래 다 알아 그거. 근데요? 네. 아 추억의 종목인데. 저번에 우리 NFC 할 때는 그렇게 처음에 막 그래놔놓고. 뭔 소리야? 형님은 안 그랬구나. NFC 나 믿은 사람인데요. 나 아무튼 믿은 사람이야. NFC 얘기했을 때 NFC보다 더 높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얘기했잖아. NFC는 일단 해가지고 아모텍 하면 이승원이에요. 와우에서 왜 그러세요? 그래. 옛날 방송을 들어봤어야 돼. 안 해 종목은. 아 왜? 오시아이 갑시다. 오시아이 그냥. 너 요즘에 뭐 그런 거 먹냐? 저 뭐지 프로페시아 이런 거 먹냐? 그게 뭔데? 그 뭐예요? 그 머리 안 빠지게 하는 거. 저 뭐지? 누가 그러는데 그 뭐지 프로페시아 먹고 부작용이 생겼대. 네, 그 무슨 부작용이 생겼더니 옛날에 내가 쇼핑을 안 했는데 요즘에 쇼핑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막 이러더라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갖고 점점 요소가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 누가. 애들 비슷하게 얘기해봐요. 그래서 그래서 오시아이 얘기를 하죠. 오시아이 그 아까 얘기를 그 원래는 이제 태양광 중국 쪽의 태양광이 이번에 이제 15만 기가와트 이번에 이제 설립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는데 네. 어차피 중국 쪽도 그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좀 키우려고 하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러시아가 원래 그 공장이 하나 증설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가고 이제 공장 증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정부가 이제 정식적으로 태양광 ESS가 됐던 네. 풍력 ESS가 됐던 그쪽으로 일단 투자를 한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OCI가 한 원래 그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280% 정도 네.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추정은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네. 280% 증가하는 게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좋을 때만큼의 실적은 아니지만 네. 지금 주가가 그러면 4년 동안 좀 밀렸다가 그렇죠. 반등을 네. 하는 거니까 오늘도 반등 좀 나온 건데 네. 혹시? 아 그거 말고 아까 NFC 얘기했던 거죠? 안 해요 NFC는 아니야 아, 해봐 NFC 제발 안 해 여성 호르몬 지금 충만해서 너, 너 성차별 발언이야? 그러니까 어? 여성 호르몬이 충만해서 네가 그 얘기 먼저 시작했다 나는 남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어.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그렇게 된 거지 어. 아니 된 NFC 거야? 얘기해봐 그게 오를 것 같아 아니 그 NFC 관련해서 하는 네.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있나요? 아모텍. 하고 저 유비벨록스. EMW는 안 하나? EMW는 모르겠어. EMW가 아니 EMW가 안에서 하는 일로는 RFID 네. 그 다음에 NFC 얘기가 같이 있기는 하더라고. 네. EMW한테나. 그래서 오늘 하려던 얘기가 어느 회사야? 오시아 얘기했잖아요. 아 그 말고. 아 왜 자꾸 그러세요? 그냥 오시아. 오늘 NFC는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NFC를 보는 건 좋은데 NFC는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관련 줄을 달라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갖다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는 EMW도 근데 EMW만 안 갔네. 그러니까. 그냥 뒤늦게 조금 이제 지난달부터 원래 이제 마그네틱 카드에서 신용카드 업체들이 이제 IC 카드 그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새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네. 일부 이제 앱 카드 업체라든지 하는 그 저번에 그때 모바일 그 우리 할 때 IC 칩으로 네. 신용카드 하는 데가 있고 네. 앱 카드로 하는 데가 있는데 네. IC 칩이 아니고 여기 안에 뭐지 유심 칩으로 이제 네. 스마트폰을 네. 그 신용카드 하는 데서 자꾸 얘기하는 게 NFC 쪽으로 기계를 이제 하자라고 네. 자꾸 얘기를 했다라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뭐 삼성페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일단 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NFC 쪽으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카카오페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를 보통 이제 핀테크 얘기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그쪽 관련해서 EMW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없으니까 좀 관심 가지죠. EMW는 진짜 한 5년 전에도 제가 매매 한창 했는데 EMW가 지금 증권사 얘기는 한 개도 없는데 작년에 2013년도부터 네, 턴어라운드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얘가 갈 수 있으려면 네. 뭘로 붙여야 되냐면 중국을 붙여야 되는데 네. 중국을 붙여야 중국이 그 NFC가 단말기 NFC 탑재율이 50%가 안 된대요. 근데 중국 3사에서 이 NFC 결제 때문에 중국 3사의 그 통신사 3사에서 제조사들에게 NFC 모듈을 장착하라는 권고를 했대요. 다. 그 자기네도 뭐 PR 남자 쓰는. 네, 그래서 아모텍이 그래 그 이후로도 한번 그래서 갔거든. 그래서 그 내용인데 아모텍은 모르겠는데 EMW 예전에도 중국 매출 입고 그랬거든. 그 예전에 보면 그랬었거든. 얘네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근데 만약에 중국 쪽에 수출할 수 있으면 얘네가 또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진짜. 아 잊혀진 종목을 발굴했네 이분이. 완전히 개 개보잡인가? 아니 개듣보는 아니고 개듣보. 들어는 봤는데 걔는 듣보. 걔는 듣보. 추억의 종목이죠. 듣보. 그래서 디오텍 나는 그래갖고 뭐 디오텍 하고 디오를 이렇게 딱 봤어. 디오도 좋더라고. 디오도 좋더라고. 한국 가스공사 찾다가 한국 가구로 간 거였는데 한국 가구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디오 그래서 한국 디오. 가구는 왜 나와 갑자기?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70만 원짜리 휴지통 관련주가 있다 그래서 그게 몰랐잖아 이때는. 아니, 뭐라 그래요 지금 또. 그래서 보니까 디오텍만 좋은 게 아니라 디오도 좋아. 디오도 좋아. 디오. 아 나 그때 청아 그 내가 날 때 70만 원 휴지통 관련주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몰랐잖아. 어쨌든 아 나도 예전에 한국 가스공사 살려다가 급하게 한국 가까이만 주고 샀는데 그게 사져가지고 보통 하루에 거래량 300주 이러는데. 아. 예전에 그런 일 많았다. 뭐 아. 이상한 비슷한 거 사갖고 뭐 했는데 알고 보더니. 항상 뭐 잘못 치면 자원 종기 그게 예, 지금은 상장이 상장인데 있는데 그 예전에 건설주가 달러갈 때 예전에 70, 80년도 없을 때인데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 한때 이제 예, 그 건설주가 다 올라갈 때요. 예. 건자로 말해서 찍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건어물이었나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 그거보다 더 웃긴 예.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야? 수산주 갈 때 수산중공업도 갔잖아. 맞아, 수산주 움직일 때 수산중공업도 갔어. 중동 그거 응. 해서 중동 발주해서 건설학도 가고 갔습니다. 어, 건설학도 건설학 같은 그런 게 수산중공업 아직도 있나? 에이 묻어놨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몰라 얘기하는 거 EMW는 있네 아직도 제가 실적을 완전히 파고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재무나 실적 한번 좀 물어보려고 숫자는 확인 한번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관심은 가져 관심주에는 등록해야겠네. 네. 아 잊혀진 종목이었는데 어 EMW 좋은데요? 어, 뭐 관심 있어. 뭐 거래도 잘 되네. 일단 관심 종목 EMW 좋은 회사. 아 저도 그런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주 이상한 특집을 했는데요. 듣보잡? 개듣보 특집. 개듣보잡인데 개듣보 특집 딱 보니까 오늘 제목은 나왔어. 특집. 시가처럼 1000억 이상은 거부한다. 아, 제가 아까 자기가 말한 게 970억이잖아요. 어, 970억 커트라인 어, 정했어. 970억. 아니 아니 근데 어, 아까 말한 종목 뭐였죠? 자기 말한 게? 나 말한 거요? 어. 저 말한 거 디오텍. 디오텍 976억이야. 어. 근데 970억인데요. 제가 이 주식을 볼까 몇 번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 번도 여기서 안 했어. 근데 내가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난 그게 있는데 딱 쳐보니까 이게 980억이네. 아 내가 웬만한 980억짜리 얘기 안 하는데요. 안 하지. 네. 오늘 단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할 텐데요. 네. 딱 제일 여러분들 사셔야 될 거. 지금 사셔야 될 건데 아까 강준영 선생 얘기한 거 내가 그냥 무슨 특정 공항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중국에 있고 제가 심벌을 불러드렸는데 심벌 미국 주식인데요. ETF인데요. 웬만하면 두 번 안 부른다. 받아 적어야 된다. 농담이 아니라 IBB. 뭐? IBB. I가 들어가고요. BB. 아 영어로 적어 영어로. 영어로 IBB. 또 한국말로 적는 사람 있어? ABCD 할 때 BA. 그 뭐야? 종목이에요? 아, ETF인데. 아, ETF는 아. 시가총액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아, 시가총 아, 아니 시가총액 조금 더 하고 지금 어. 이것부터 먼저 하는 거지. 이걸 오늘 할래까 두 하려는데 지금 점잖아서 간지가 어. 필요하다며요. 간지? 예. 네. 전 지금 개득보 하는데 간지가 왜 필요해요, 오늘? 개득보는 마지막에 해야죠. 어. 저는 제일 여러 누굴 만나면 다 이거 사라 그래 지금은. 뭔데? 이게 블랙스턴에서 운영하는 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주식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다 들어 있는 거. 근데 IBB 블랙스턴에서 운영하는 거. 이거를 사시는 게 저는 그냥 누가 딱 하나 찍어달라 이거 찍어줘요 요즘 IBB 이게 지금 시가총액 뭐 최고가 될 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니까 이거 블랙스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 이 회사다 이렇게. IBB 어디 있어요? IBB 아 IBB가 심벌입니다. 심벌이요. 심벌 네. 심벌. 그리고 딱 회사가 속해 있는 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딱 좋아하시는 거 있죠? 아마젠, 암젠 이런 거 있죠? 암 걸린다. 암 걸린다. 다 7.81% 다 있고요. 알렉스형 이런 거 다 있어요. 5.36% 있고 외국 것도 있고 유럽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제일 좋은 다. 네, 이게 인터내셔널 바이오? 네. 모르겠어요. 인터내셔널. 네, 바이오 관련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듣보잡 들어가면 듣보잡 많이 있고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헬스케어 할 때 딱 생각났는데 헬스케어 또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보면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뭐 전자로 하고 뭐 하는데 뭐 내 소중한 정보가 어디 빼돌려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당뇨 귀중한 정보, 어 나의 심박 작동수 그리고 암에 관련된 지표 이런 거, 그리고 통풍이나 그런 지표 이런 것들이 누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다 그러면 내 보안이 잘 되는데 생각 같고 있고. 또 보면 요즘 핀테크 전 세계 열풍 뭐 핀테크잖아요. 네. 그 핀테크 관련해서도 보안이 필수였고요. 아까 앞쪽에 딴 얘기들 아까 단말기 얘기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 아세요? 요즘 저는 이 세 분 택시 많이 타세요? 택시 많이 타세요? 저 예. 예? 전 택시 많이 타거든요. 아침마다 타는데 요즘 택시가 타면요 하나는 느끼는 게 단말기가 다 바뀌고 있어요. 난 뭔지 바로 알았다. 예. 단말기가 다 바뀌고 있어. 이거는 예? 왜요? 아니 그것이 그 당근 딴지 걸지 말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단말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단말기 보니까 아까 자기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 추가됐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기존에 쓰는 건 저거든요. 티머니 있거든요. 티머니보다 업데이트 돼갖고 요즘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다운 시켰어요. 티머니가 1.7인데 이번에 새로 는 게 1.1이래요. 그래서 단말기 자체는 뭐 롯데 정부에서 만든지 롯데에서 쓰고 그리고 이제 운영은 이제 서울시에서 온 그 그쪽에서 운영하고 다산인가 뭔가 어디 사는 모양이에요. 상장사가 아닌데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NFC에 그래서 단말기에서도 바뀐 추세다. 이게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파수닷컴입니다. 파수닷컴. 파수닷컴 이게 딱 우연찮게 찍어보니까 오늘 처음 알았어. 980억. 딱 980억. 오늘 1000억 넘어가면 주식이 아니야 지금은. 네. 근데 이게 보면 파스닷컴이 우리가 보면 이름이 전 처음에 두 달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스닷컴 얘기하길래 전 이제 무식하게 이게 뭔가 예전에 이 친구가 작년에 아프리카 할 때 제가 맨날 다 이게 무슨 성인 방송 이런 건지 알았어요. 아프리카 TV. 네, 뭔가 숭덤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아 정말로 그래서 이게 내가 무슨 듣보잡이라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파수가 파수꾼의 파수예요. 그런데다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게 출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애들이 여기서 대부분 애들이 삼성 SDS 출신이 나와서 만든 회사였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그 아는 애가 카이스트에서 출신이 있는데 파수닷컴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아는 애가 여기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는 애가 파수닷컴 난 듣보잡을 했더니 아 저한테는 위원님 모르시만요. 위원님 그때 다 깔려있을걸요 그러는 거야.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거기서 뭐 하고 뭐 액티브가 내 거 뭐 할 때 뭐 보안이 뭐 이렇게 봤잖아. 다 여기 거 얘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강자래요. 이 업계에서 보안 쪽에 저 정확히 스타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공부해 봐야겠네요. 파스닷컴이라서 웬만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다 쓰고 있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른 채 깔려 있다는 거야. 파스닷컴에서 쓰는 게. 그래서 이게 은근히 몇 군데 보면 그 핀테크나 관련해서 요번에 은행권 있잖아요. 인터넷 은행. 이번에 그래서 농협의 뭐 임회장 출신이 무슨 회장이 여기 금융위원장 되고 뭐 빨리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터넷 전문은행 뭐고 그러면 핵심이 이제 금융 보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에서 이런 거 있고 하여튼 각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보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다 얘네가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삼성 것도 하겠죠. 그래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파수닷컴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수급으로 보면 이게 형님들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분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사고 있어. 근데 이제 보나마나 이런 것도 기관이 안 샀겠지 제대로. 기관이 안 샀네. 개인들 별로 없고. 근데 어느 날 이런 주식이 보면 누가 해서 자기가 해서 이런 주식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투신이 사기 시작하면 확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이런 거예요. 요즘 보면 또 급하게 사고 있어. 주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파스닷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핀테크 관련 주가 하면 올해 해먹긴 해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해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이 보안 관련 주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 그리고 파스닷컴뿐만 아니라. 아 근데 다른 것도 있는데 사인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진짜 오리지널 파수닷컴이라는 거야. 하여튼 실력이 아주 최고래요. 그 문서 보안 그런 것들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라는 건 금융 보안이 아니라 문서 보안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문서 보안은 파수닷컴, DB 보안은 K사인.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보안하는 거는 근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파수닷컴 얘기했다가 K사인으로 좀 돌았어 요즘에. KSI요? K사인. K사인? 어, K사인이라고 했어. 진짜 내 모르는 게 많구나. 근데 듣보천국이지 듣보천국. 왜냐면 이제 그 형님들이 이제 큰 회사들이 삼성이나 이런 데 이런 큰 회사들이 뭔가 이런 게 하면 보안은 누구 아니면 우리 믿을 만한 파수닷컴을 써야죠. 이러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수닷컴이 의외로 그쪽에서는 잘 알려져 있대. 그 업계에서는.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파수닷컴. 그럼 트라스도 가는 거 아니야? 안랩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심이 없죠. 안랩이 왜냐면 보안에 제가, 보안에 1등 아니야. 안랩이 보안에 1등. 말씀 하나 해드릴게. 보안 넘으면 안 된다. 보안 보안에 보안 투자를 안 해요 지금. 뭐야 그 핀테크 하는데 보안 투자를 안 해. 작년에도 우리 그 금융사고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보안 쪽에 뭐라 그럴까 기업이나 정부에서 쓰는 돈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상하는 만큼 실적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 하긴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팀장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가고 네. 나머지는 앉아서 얘기를 하자. 뒷담화. 뒷담화 좀 해야지. 불가피하지 우리 뒷담화. 우리 김성훈 팀장 살 쪄서 살 빼야 돼. 갔어요? 김성훈 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수닷컴 정확히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카이스트 출신 애가 자기 친구 아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자기 출신도 여기 가 있대. 차트도 좋다. 네. 차트도 좋아? 그럼 난 잘 모르겠어. 회사 차트도 되게 좋은데 거래는 잘 안 돼. 그 작은 종목이라 변동성이 심해서 그러지. 네, 거래는 잘 안 돼. 해봐 뭐 잘 안 되는 날 3만 주 4만 주고 근데 중국 지금 상해 종합 쪽에서 신고가 났죠 또. 네. 6년 내 먼저 세우고 가죠. 중국 관련주 또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오늘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점상 같던데. 아, 미치겠어 그런 거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가니까 자꾸. 그런데 중요한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라고 있거든. 중국주 대장주. 근데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거야? 네. 근데 보면은 완리나 이런 애들 차이나 하오라 이런 거 보면 실적 되게 좋잖아요. 재무제표를 뭐 일단 재무제표만 놓고 본다라면 네. 대박이야 PER 5배 4배 막 이러거든 엄청 올라왔는데도 이런 애들 솔직한 얘기로 재무제표만 보면 왜 안 가는지 이해가 안 가. 중국 그 뭐 그 도시화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아니야. 타일 만들고 벽 그 뭐야 벽지 만들고 하는데. 네. 그런 애들 왜 안 가? 그 완리는 심지어 산업은행에서 지분 투자도 했잖아. 아 형님 말씀하신 네. 기다려봐. 부동산 쪽은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아 줄었어요? 네. 부동산 쪽은 지금 수치를 30몇%가 줄었던가? 수치가 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 부동 중국이 건설이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네. 건설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지 인프라가 된다는 얘기지 건물 쌓아올리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네, 물론 그렇죠.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 건축도 가긴 갔는데 네. 이게 아까 보 아까 손에 손 잡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건설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뭐 1대1로 만약에 한다 네. 그러면은 중국 철도 건설 네. 당연히 철도 닦아야 되니까 중국 중철하고 같이 50조 우와 그렇죠? 갈 거고 드러나 보자 50조 딱 그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자리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 그러면. 잘 만드는 회사가 중국 교통건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리기 시작을 해야지.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건축은 우리 후광통 처음 시작 그 중국 건축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쪽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비중이 높은데 네. 걔가 후광통 시작하기 전에 시총 1위였어요. 네. 중국 안에서 네. 상해 시장에서. 네. 근데 지금 시총 3위인 걸 밀렸거든요. 1위는 어디예요, 이제? 우리가 교통 아니지 어딘가 네. 그럼 봐야 알 것 같고 서울에 네. 질문해서 서울이 네. 네.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도시화율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중국 쪽은 건설 쪽에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도시화도 좋은데 재밌는 뉴스가 있네. 뭐요? 뭐? 애플에서 보상 판매한대네. 아 그게 뭐냐면요. 아, 갤럭시까지. 아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 갤럭시가 무섭긴 이번에 조금 약간 좀 쫄리긴 쫄려. 아 그게 그게 아니라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애플이 이번에 그 세운 이유가 애플 빠는 많다 이거죠. 미국에서 48% 그 일본에서는 50% 이상이잖아요. 여기 여태까지 애플이 애플 사람들한테 보상 판매 많이 했어요. 애플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 보면 애플도 아닌 것도 다 해주겠다는 거고 걔네 목표가 뭐냐면. 모든 유저들한테 애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이슈가 됐어요. 얼마나 보상해 주려나? 아니, 모르죠, 그거는. 그게 뭐, 그 나라마다 탓들이고, 뭐, 역시 미국이 제일 많이 해주겠죠. 아까 지표 기억 안 나는 거, 제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거 그냥. 그게 지금 뉴스에 났어요, 이게? 그게 어제 밤부터 많이 나왔네요. 아까 부동산 그거는 중국 재정부에서 2월 누적 토지 양도금 수익이 4,553억 위안. 이게 이제 전년 대비 36.2% 이제 감소를 했는데 또 감소했던 가장 주요 요인 자체가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지표니까 어쨌든 중국은 1대1로 쪽으로만 보자. 네. 그 기사 워낙 애플의 워낙 보도자료 제목이 그거예요. 애플의 뉴 플랜은 뭐냐면 to make everyone 에브리원을 on iPhone 유저 만들겠다 그런 개념이야. 더 깔겠다는 얘기죠. 네, 그게 애플의 오늘 보도 자료에 나오는 그 제목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 나온 건데 뭐 그 워낙 이제 보상 판매를 딴 애플 외에도 많이 해주겠다. 잘하는 거죠. 네. 그게 왜냐하면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애플의 자랑거리는 이제 리셀 밸류가 높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다른 거는 이제 리셀 밸류가 약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리셀 밸류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애플의 강점 중에 하나고. 네, 네. 어차피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저번에 그 우리 네. 얘기할 때 스마트폰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고 네. 뭐라고 이게 약간은 이제 허브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시계를 엮든 그렇죠. 스마트워치를 엮든 네. 흙들이 엮든 네. 아니면 뭐 속옷 그 웨어러블 속옷을 네, 엮든 뭐 엮으라 그러면 네. 사실은 스마트폰을 어느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네. 어디에 더 현혹되어 있느냐가 향후 터질 매출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애플이 나도 애플을 바꿀까? 그 결국 그거죠. 그 뭐 애플이 됐건 그 안드로이드가 됐건 간에 그걸 갖고 참 정확한 거죠. 그 안에 자기만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게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걸 서로 잘 엮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 아닌 회사. 그 딱 차이가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11번째 시간에 좀 간단하면서 오늘 좀 컴팩트하게 했네요. 네, 네. 컴팩트하게. 아, 컴팩트하지만 내 네. 종목 엄청 많았어. 나 강의 있습니다. 네, 강의. 강의. 무료 강의. 네. 무료 강의에요? 이번 3월 21일 토요일. 토요일? 3월. 네. 21일 토요일. 몇 시? 오후 3시 30분. 네. 여기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동아빌딩이라고 있는데 어디요?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네. 삼성 뭐죠? 삼성 디지털 프라자 아닌데 지금 이건물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네. 네. 어. 어렵게 얘기하네. 네. 거기 네. 뭐지? 삼성 서비스센터? 네. 서비스센터. 네, 삼성 서비스센터가 있는데 거기 네. 6층에서 합니다. 이성 대표는 강의 안 해 이런 거? 저 조만간에 할 거예요. 네. 저 있으니까 네. 무료니까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한국 주식 투자할 때 모토가 하나가 있는 게 네. 주식 투자할 때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자. 네. 하루에 딱 60분만 투자해서 네. 주식으로 목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하루 강주적인 60분. 하루 60분 목돈 플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그거 이론반 개강이 이번 주에 있어요. 아 다음 주에 있구나. 뭔가? 이론반 실전반 말고 이론반 그 개강이 다음 주에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강연에 하는 거니까 네.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째 딱한 정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